해볼래 해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가 같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,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두 눈에 피눈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 누가 you are 날 어떡해 I'm not sorry, now the